네 어쩜 너를 느낄 순간 나를 웃음 짓게 만드는 girl. 오직 나에게만 웃어줄래. 내내 집 앞을 걸어갈 때 너와 함께 걷는 날 생각해. 이제는 용기를 내고 싶어. I'm falling in love. 너에게 빠졌어. Hands up 두 손 두 발 모두 들었어. I like it when you smile. 너의 환한 미소가 that's mine. Just maybe think about if you are not my lady. No way 무엇보다도 소중한 널 두고 떠날 수 없어. 내 옆에 just stay. I can feel about you. 시간이 지나도 everyday 네 옆에서 늘 함께라면 네 맘에 나에게 새겨게. I cannot hold back anymore. I'm falling in love. 너에게 falling in love. 이게 사랑인가 봐. 아무 생각 안 나. 너만 생각해. I just want to scream. I'm falling in love. I just want to scream. I'm falling in love. Baby, don't walk away from me. 넌 그 자리에 있어. 내가 갈게. And I know it's hard to see. 깊은 만큼 힘든 것도 잘 알잖아. 우리 그냥 이대로만 서로 기대 멀어지지 않게. Just right, hold me up for now. 나를 놓지 마. It will never gonna slow down. That's right. 미칠 것만 같아.